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뵈기를 원합니다. 이름교회 지원하신 분들은 꼭 오셔야 되고, 이름교회 지원하신 안 하신 분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여의도로 꽉 메울 이만한 인원이 모이다가, 이름교회 지원하신 분들만 모이면, 사실 사람이 그 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좀 많이 받으려서,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나는 이름교회 안 나가는데, 혹시 갔다 이거 빼도박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그 3차 여행을 지금 계속 사도행전, 그 사도바울 일행이 3차 전도행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예배소에서 3년을 보내고 그 본거지인 수리 안디오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로 설교 끝나고 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안 할 거거든요. 사도바울이 이제 못 돌아와요. 그 3차 전도행에서 이제 오늘 말씀인 이 드로아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원래 오늘 말씀을 그 전에 있는 그 19장에 데메드리오의 이제 소동이 에베소에서 있게 돼요. 근데 그 데메드리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인을 한 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살인한 한 내용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9절 말씀을 보세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여기서 이 함에가 원인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사도 바울이 더 강론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두고 청년이 예배 시간에 죽게 돼요. 근데 왜 죽게 됐냐면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구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가 원인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유두고 청년이 뭐 피곤해서 죽고 뭐 잘못 자세 고치지 못해서 3층 창가 난간에서 떨어 죽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유두고가 죽었습니다라고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인 거예요. 저도 근데 많이 죽여봤습니다. 하도 많이 죽여봐서.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1차, 2차, 3차, 4차 또 로마 여행 그런 여행들을 보면서 다 전도하고 나는 그런 곳곳마다 의미가 있어요, 사건들이. 그런데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보다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죽였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을 왜 기록한 거지?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이 본문을 저자 누가는 왜 기록을 한 거지 하는 그냥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보시면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막 이렇게 계속 묵상했는데 이게 잘 안 와닿았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몇날 며칠을 묵상하다가 원래는 데메드리오 그 전에 있는 사건을 설교하고 마쳐야 되는데 유두고 사건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인선 목사님이 그동안 오후 예배 때 내가 존 것을 기억하고 날 겨냥해서 죽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 살인사건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유두고 죽였어요. 성경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설교입니다. 강론이 예배의 설교인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유두고가 죽게 됐습니다. 살인사건인데 제가 지금까지 종로경찰서를 두 번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두 번 다 이때 무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제가 가서 진술서를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그 진술서를 쓰니까는 그 경찰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진술서를 작성할 때 육하원칙으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육하원칙이 혹시 뭔지 아시냐면, 아,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육하원칙이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영어로는 막 W를 해서 OW1H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경찰서를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사건으로 보니까는 가장 팩트를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육하원칙을 따져보면 돼요. 근데 육하원칙을 따져봤어요. 이 7절에서 12절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유두고 잘못이다. 유두고가 왜 하필 거기서 졸고 거기서 떨어져 죽었냐? 유두고 잘못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유두고는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유두고는 유티우스라고 이제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지면 두 계층에 속해요. 당시에는 그 이름을 대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신분의 있는지, 계층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이 여시성을 가진 사람은 한국 본토 종족이 아니에요. 저 몽골에서 넘어온 성이래요. 그래서 뭐 말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저희 조상이 되는데, 여시성 하면은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니듯이, 유두고 하면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층민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노예이거나 종이거나. 그러니까는 그 자료들에 의하면 유두고는 분명히 노예이거나 종이에요. 노예이거나 종은 하루 종일 막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7절에서 12절 보면은 밤에 이것이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노예나 종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다가 말씀을 사모해서 요 예배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여기 보시면은 9절에 한번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이 청년이 둘 다 유두고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9절의 청년은 말 그대로 청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이 청년은 원래의 단어 뜻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가 갖는 폭넓은 의미상 청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금 여기 있는 20대 청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청년할 때는 또 10대의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게 이렇게 혼용해서 썼었는데, 그런데 9절에서 12절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20대 청년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는 20대 젊은 청년을 말하고 있지만 12절에서는 나이 어린 아이 청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두고는 몇 살이었을까 할 때 최소 8살에서 최고 14세였다라고 추측을 해요. 유두고는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과 주석학자들에서 맥시멈을 했을 때 14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4살의 노예였던 아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집회가 드로아에서 있습니다. 모이십시오 하는 광고를 듣고 유두고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어느 부잣집 사람의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어느 부잣집 그 사람의 3층에 있는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평이었을까 30평이었을까 40평이었을까 그 평수는 모르는데 분명히 굉장히 큰 다락방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많이란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다락이었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무리가 많지 않았으면 요 많이 등불 켰다 이 많이 단어를 안 쓰는데, 많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모인 다락방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밤에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밤에 모여서 새벽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두고가 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아, 위대한 사도바울 선생님이 드로아에서 예배소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 강론 시간이구나. 가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1, 7절에 그 주간의 첫째 날, 즉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저녁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두고가 왔어요. 왔는데 14세 정도 되는 이 노예 아이가 예배를 드린데 너무너무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이 7절과 12절 말씀에 관련해서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했고 그 다음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꽉 운신한 그런 공간이었고 그리고 등불도 꽤 많이 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공기와 등불의 매캐한 냄새와 수많은 것들이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란 아이가 창가에 걸터앉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상 그 공간이 답답하면은 공기가 출입하는 통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긴 몰라도 유두고라는 이 아이는 창가로 가서 그가 그 방 안에 있는 예배들이 힘든 본인의 상태를 다시 전환하고자 창가의 창문 열고 앉았을 것입니다. 창문가의 창문 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밖으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창가는 창문이 열려 있을 열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결국은 말씀을 듣다가 아, 이 정도쯤에 예배가 끝나겠지 않는데 성경 분명하게 구절에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보통 때 예배랑 다르게 강론의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그 유두고란 아이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나눠보면 유두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어요. 14살 아이가 그냥 말씀 순종하고 말씀 싸움에서 왔다가 너무 말씀이 보통 때보다 몇 갑절 길어질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사도 바울은 이 그 예배소에 3년을 있고 이 예배소의 지역에서 드로아에서 7일을 있다가 다시 이제 본인이 떠났던 수리 안도역을 향해서 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다음 날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드로아 있는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초청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날이 7일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 주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사도 바울이 청해받고 그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설교자가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붙여왔던 설교자이기 때문에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마지막 장소가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아 다음 주에 내가 드로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분명히 구절에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성정상 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드로아에 올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씀을 뜨겁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0장 후반에 가면은 17절부터 예배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청하여 불러들이고 눈물의 이별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예배소까지 가서 이별하고 성도들과 장로들과 이별하고 헤어지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별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락방에서 온 힘을 다하여 정해진 시간보다 몇 갑절이나 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유두고가 뒤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아이를 누가 발견했을까요?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현장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었습니다. 사도바울 이 선교팀 일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상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직접 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자세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서 봤겠죠. 누가가 의사 출신인 누가서 유두고를 봤겠죠. 유두고가 삼재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교 시절에 그 한 이 천장만 할 거예요. 이 천장만에서 제 집주인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할머니를 제가 안고 병원을 갔는데 그 사람이 이게 뇌진탕으로 땅에 사람의 머리가 무거워서 어느 누구든 뭐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지면 머리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대. 의학적으로 머리 자체가 이 사람 몸무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근데 제 경험상으로도 요만한 옥상에서 할머니가 떨어져 돌아가셨는데 병원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10분에서 15분 채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은데 머리의 두개골이 이게 쪼개지셔가지고 머리가 병원에 도착할 때는 이 두 배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피는 밖으로 안 나오는데 이미 뇌가 터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는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가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차에 타고 갔는데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뼈가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 근데 유두고는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층에서 14살 아이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저자인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두고 누가 죽였게요? 사도 바울이 죽였죠. 근데 육하원칙에 따르면 왜라는 게 남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유두고를 죽여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걸 다 전하고 싶어서 전하긴 했는데 왜에 대한 충족이 있긴 한데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왜는 물어봐야 돼요. 왜 유두고는 왜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와서 죽게 된 아이고 사도 바울은 죽게 만든 피의자인데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왜 죽여요? 사도 바울이 왜 죽여요? 아, 누가 유두고 죽으면 돈 준다고 했나요? 없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엄연히 따지면 유두고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7절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모여 예배드린다는 요 구절,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예배드리고 성찬하는 이 문구가 이 내용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주일 거룩한 날이잖아요. 거룩한 날인데 유두고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설교한 목회자 때문에 죽었어요. 하도 길게 해서. 왜 이걸 실어놓냐 이거예요. 세 번째 육하원칙의 세 번째 대상자를 불러내야 됩니다. 누구냐면 이게 피해자도 없고 피의자도 다 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양쪽에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불러내야 돼요? 예? 아닙니다. 그 여울 선생님 마치셨는데 하나님을 불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서는 죽인 자가 없어요. 살인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 사이에 없으면 하나님을 불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죽었잖아요. 주일날 죽었으니까는 사람이 누가 죽이거나 죽음을 당했는데 그 범인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누가 하나님이 언제 주일 저녁에 어디서 3층의 다락방에 사람이 많은 모인 곳에 무엇을 유두고를 하나님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예배를 드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자체가 왜 복이냐면은 그 사람이 와서 주무시더라도 막 몸보심처럼 한 3시간을 주무셔도 그것이 복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그 안에 두셔서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자동으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쫓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복 그 자체예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자체가. 유두보는 그래서 복 있는 존재예요. 예배 시간에 그 14살 노예 출신 아이가 너무 피곤한데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유두고 잘못이에요. 왜 어린 놈이 거기에 앉아? 아, 제가 유두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 왜 거기에 앉아? 20대 청년이었으면은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알면 아, 나 이러다 이거 떨어 죽겠구나 알았을 거예요. 거기 안 앉죠. 근데 그 안에 있던 같이 있던 성도들도 잘못이에요. 아, 유두고가 거기 앉았는데 왜 안 말려? 나쁜 성도들. 말렸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유두고의 죽음은 유두고의 잘못입니다. 유두가 지혜 없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보통 때처럼 짧게 하고 보통 때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다든지 왜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잘못이 전혀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수동적으로라도 잘못은 있다라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제가 묵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 있는 부분이고 동일하게 이 사건을 보면서 유두고도 잘못했어요. 제가 유두고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안 앉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바울이었다면 사도바울도 잘못했어요. 사도바울도 그렇게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뒤에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길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 합쳐져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묘한 거는 유두고도 사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유두고의 입장에서는 14살 어린아이 노예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유두고는 자신의 인생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왔고 사도 바울도 드로아를 떠나면 더 이상 올 줄 못한 게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최악이에요. 유두고가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하고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 사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해줘요.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해줘요. 근데 최선의 최선이 만나면 최선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10과 10이 만나면 20을 낳아야 되잖아요. 10과 10이 만나면 100을 낳던가. 근데 10과 10이 맞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 하나님 앞에서 유두고도 사도바울도 최선을 다했는데 유두고가 죽어버린 현상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유두고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자꾸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사업과 내 직장에서 편법과 불법과 타협을 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건 자꾸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자꾸 현실의 삶에서 마이너스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득도 없고 오히려 모함당하고 오해당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안에는 요 두 사람의 최선의 결과는 최악을 낳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섭리와 이 두 사람을 통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10절, 11절,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요 사건은 하나님도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나는 정말 선하게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이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최선을 서로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최선이라고 했던 방법들에 낳은 최악의 결과를 하나님은 그냥 저버리거나 떼어서 버리시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최선의 양측의 최선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최악의 결과까지도 안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유도고 사건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 세상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여도 하나님이 그 최선의 최선 속에 항상 최선이 나온 게 아니라 최악의 최악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품어 안으다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유두고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적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가 삼층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있는 유두고를 보게 하시고 유두고가 그것을 성경에 기술하고 그 사도바울이 달려가서 그 사람 안고 모든 사람들이 유두고가 죽었다고 머리가 터져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외쳤을 그때에 사도바울이 무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죽은 게 아니다. 떠들지 말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외치면서 사도바울이 그 아이를 안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에 보면 사도바울이 사람을 살렸던 요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유두고가 죽지 않고 진짜로 그냥 죽은 기절만 했던 게 아니라 누가가 맞아요.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사도 바울의 행위예요. 사도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냥 사도 바울은 유두고의 깨진 머리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 아이를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를 살리신 걸 확신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3층 올라 강단에 있는 말씀을 전하며 성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과부의 아들이나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 넘어서는 이 바울과 베드로가 아이들을 살릴 때 이러한 자세를 취해요. 입을 맞대고 아니면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났냐면 조금 다르긴 한데 요한복음 9장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니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이야기도 있고 엘리야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이를 살린 똑같은 행위의 모습으로 비슷한 행위의 모습으로 아이를 살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달려갔겠죠. 유두고가 떨어진 걸 보았기 때문에 달려가서 유두고를 그렇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청의 기도를 드렸겠죠. 끌어안는 이 장면이 마치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은 태어날 때 앞을 못 본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예수님이 직접 침을 뱉어서 흙을 손으로 이긴 다음에 그 맹인의 두 눈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갖다 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눈하면 좋아진다고 막 이렇게 하고 딱 눈을 하니까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알아요? 예, 네, 닭똥 냄새가 나요. 막 눈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눈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손이에요. 30년간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손이 이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친 손으로 땅에다 직접, 예수님 직접 침을 뱉으셔서 땅의 진흙을, 흙을 이겨서 이걸 떼어서 그 큰 손으로 그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다 갖다 대요.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눈 감은 사람은 평생 자신의 눈을 만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부모들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갑자기 고친다고 눈을 이렇게 딱 대니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예수님 손을 잡지 않았을까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눈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눈이 평생 작용할 수 없는, 작동할 수 없는 시력이 어떻게 작동된지는 오직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만 열릴 수가 있는데 그가 눈을 보게 되는데 제가 묵상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댈 때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두 손으로 그의 어둠을 덮으셨기 때문에 눈이 보이게 되고 따뜻함이 느끼게 됩니다. 유두고 사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유두고! 달리다 꿈처럼 유두고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직접 달려가서 품에 끌어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둠을 덮으셨다고 빛을 주신 것처럼 그 유두고 아이를 사도 바울이 품에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 주일날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 예배드리다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냐? 아이가 살아나고 다시 사람들이 예배를 마저 드려요. 성찬식을 마저 행하게 돼요. 성경은 근데 거기서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주일날 예배와 성찬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이 더 갑절로 하나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해요. 세상의 그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반으로 나눠지면은 소멸되거나 에너지가 반으로 나눠지면은 더 에너지가 채워지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고 법칙인데 교회는 나눠지면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소멸되거나 아주 오랫동안 50명이 100명 되려면 다시 원상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근데 유두고 사건을 보면은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덮으시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천원교회나 이름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자라가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일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회방향과 똑같은 것으로 가겠죠. 그러나 외양과 여러 가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으시는 그때, 그날이 주일이고 그날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유두고를 덮으셨고 사도 바울을 덮으셨고 온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을 덮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살아갑니다. 주일만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임을 받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느낌을 좀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정확하진 않고 좀 불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현장을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 나가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에 그 예배 때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개인을 사랑하시는 이 안아주시는 그 덮음 같은 은혜롭고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유두고는 사도바울이 살린 게 아니라 사도바울과 유두고의 어느 여러 모습 속에 이 결과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덮으신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제가 몰라 후렴밖에 몰라요. 그래서 최범용 선생님이 부르실 건데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습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후렴 부분만 제가 아는데 후렴 부분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내 손이 살아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나 직장에서 가정할 때 너무나 힘들 때 막 내 손이 막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손을 이렇게 대주시는 거를 이 찬양 가사를 막 느낀다면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고된 삶 가운데 내 손과 발을 포개어 나를 덮어주시고 계신구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